남조선 인터넷 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가 18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미국과 남조선 남국이 22일부터 조선반도 전쟁 비기를 고조시키는 얼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을 벌이려 하고 있는 것을 규탄했습니다.